다도제국주의 동맹 결성 아흔둘세 즈음에서 국가우표 발행국에서 기념우표들인 서영존지 한정, 개별우표 한정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다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는 불멸의 화폭을 담은 작품이 모셔진 서형전지 옷부분에는 다도제국주의 동맹 결성 아흔돌, 주체 15, 1926, 주체 105, 2016이라는 글발이 새겨져 있으며 개별 우표에는 트드의 붉은 길을 배경으로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형상되어 있습니다.